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것을 축하하여 노르웨이 나이지리아에서 경축 모임, 사진 전시회, 영화 감상회가 최근에 진행됐습니다.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태양상이 행사장들의 정면에 모셔져 있었습니다. 행사장들에는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담은 사진 논원들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영화 감상회들에서는 태양의 노래 영원하리를 비롯한 우리나라 영화들이 상영됐습니다.